겨울이 빨갛게 붉은 부둣가 말없이 마주 앉은 사랑의 그림자 눈물이 눈물이 눈물이 앤머리에 앉아 노래 부르며 손가락을 접어 맹세한 사람 즐거웠던 날에 짧았던 행복 기약 없는 약속 서로 나눌 때 바람에 날리는 검은 머리 지나간 옛사랑이 하루 위에 여울지네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